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사랑은 싫어. 나를 정말 진심으로 안아줄 사람만 찾고, 그대가 나에게 맞춘 누구, 그대가 나에게 아물도록 내 상처에 그런 남자 살짝 살짝